할렐루야. 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악한 계획,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선을 베풀었던 그다리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그다리아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악, 정말 우리 가운데 조금의 선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선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결국 자신의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지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스마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죄를 지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이 어마어마한 신분 덕분에 몇몇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겉으로 볼 때는 투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아주 추악한 욕망이 가득하게 자리 잡아 있었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지은 죄와 혹은 홧김에 실수로 지은 죄를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때가 일곱째 달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왕과 군대가 물러간 후에 3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리아가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평화가 찾아온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다리아는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곳곳에 숨어있던 백성들은 그다리아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어마어마한 악을 행함으로써 겨우 찾아온 이 평화에 다시금 피바람이 일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유대인의 예절을 따라서 그다리아가 자신들을 손님으로 대접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 도중에 그다리아를 칼로 쳐서 죽입니다. 2절 말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어제 본문에서도 그러했지만 이 장면에서도 저는 가롯 유다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선을 끝까지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롯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가롯 유다는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 또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3절 말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의 마음속에는 바벨론 군대가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자신이 죽였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자신의 동족들, 즉 형제들과 바벨론 군사들까지 모두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사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살인 행각을 저질렀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살인 행각이 탄로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마엘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틀 동안 왜 말미를 주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신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갑자기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아마도 살인을 저지르고 누군가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곳곳에 멀리 사람들을 배치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심지어 몸에 상처를 내고 망해버린 자신의 나라의 처참한 현실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들조차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는 연기를 하며 그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속이려 한 것이죠. 그들을 성 안으로 유도했습니다. 6절 말씀,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죄가 참 무서운 것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도 그러했습니다. 한 번의 살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살인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그다랴가 죽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속이고 자신이 그들을 총독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연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더 이상 도망가기 쉽지 않을 만큼 성 중앙까지 들어오게 한 다음에 드디어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80명 중에 10명을 살려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악함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8절을 보시면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애국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마음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악하고 추악한 욕망이 가득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공주들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10절 말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는 왜 자신들의 동족을 포로로 삼고 공주들마저 억지로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했을까요? 뻔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싫어하는 암몬 족속의 왕이 그에게 그다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는 그 명령을 너무나 잘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였고 이제는 전리품으로 공주들과 백성들까지 노예로 잡아가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몬족 속의 왕에게 가기만 하면 어쩌면 그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편안한 자신이 계획했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그의 악한 계획을 알고 막고자 했었던 요하나니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를 쫓아왔습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암몬족 속이 있는 곳과 정반대쪽입니다. 북서쪽입니다. 암몬족 속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왜 반대쪽으로 갔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아마도 이스마엘이 식량을 숨겨두었다고 해서 살려준 그 10명의 말을 따라서 식량, 그 숨겨둔 식량을 가져가기 위해 반대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의 그 악함이 드러나고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결국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은 모두 훈련하게 되고 이스마엘은 암몬족 속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15절을 보시면 처음에 분명히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2명이 줄어서 8명이 그를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제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시면 요하나는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에 머무르는데 이유는 어찌됐든 결국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죽는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전가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보면 얼핏 보면 악을 일삼았던 이스마엘과 그를 막아섰던 요하난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서 악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이 왕족이고 장관인데 다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요하나는 나라를 위해 악한 자를 막고 백성들을 구하는 큰 일을 했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과 그의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로지 나라가 망하는 것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동족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었다면 그는 백성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후의 본문들을 보면 이제 주일 말씀, 월요일 말씀, 화요일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요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서약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말하고 그를 포로로 잡아 억지로 끌고 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과 요하난 두 사람의 야망과 고집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깊은 패망으로 이끄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만 풍족한 교회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야망 혹은 내가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말씀 중에도 전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로 파송된 종일 뿐입니다.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미러키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우리 가운데 선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홀로 높아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그 순간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자랑거리가 있을 때에도 오로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반대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미러키 땅에 또한 더 나아가서 미국과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홀로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